세계 간염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28일 보건성 수요원에서 진행됐습니다. 보건 출판도덕부문 일꾼들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림시대리대표, 유엔 상주조종자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,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간염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. 참가자들은 과학용화, 비형 간염을 미리 막자를 시청한 다음 보건일꾼 위생선전대 공연을 보았습니다.